느끼기에 너무나 행복을 느꼈지. 처음 너희와 함께 했듯이 마지막 날에도 너희와 함께 해. 언제나 함께 있을 그날을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. 희망이야.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 힘들고